자기야, 나랑 맨날 같이 운동해줘서 너무 고마워. 근데 내가 너무 운동만 해서 서운하지. 그래도 나는 자기랑 운동할 때가 제일 행복한데. 같이 팔굽혀펴기 할 때나 아니면 같이 배드민턴을 치든 자기랑 운동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. 특히 팔굽혀펴기 할때 자기가 내 밑에 있으면 한개한개할 때마다 뽀뽀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. 그때 기억해? 자기랑 팔굽혀펴기하면서 뽀뽀 엄청 많이 했던 거. 나 그때 팔굽혀펴기 연습시켜준다고 밑에서 계속 있어줬잖아. 아마 그때 우리가 뽀뽀 제일 많이 했던 거. 다시 한번더 팔굽혀펴기 하면서 뽀뽀해볼까? 시작한다. 자, 한 개. 더 이상 힘든 건 아닌데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니까 갑자기 유산소 운동도 하고 싶어. 점점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. 이제 유산소 운동할까? 그리고 아까 우리 자기 보니까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던데 내가 먼저 마사지부터 마사지를 해주고, 골반이 제일 많이 흔들리니까 골반도 마사지 해주면 몸이 너무 아픈 느낌이 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키스도 향도 나면서 엄청 시원한 느낌이 나. 엄청 맛있어. 계속 먹고 싶은데. 일로 와봐. 나 조금만 더 느껴볼래. 맛있다. 안 그래도 우리 자기 입술 달콤한데 이 립스틱 바르니까 더 달콤해졌어.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따라 더 섹시해 보인다. 나도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속옷 이쁜 거 입었는데 한번 볼래? 원래 유산소 운동할 때는 가장 좋대. 우리 자기 몸에 소름 돋은 거 봐. 특히 목과 가슴 사이에 소름 돋은 거 보면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이렇게 보니까 온몸에 소름 돋았네. 움직일게.

다리 힘 풀렸어. 일로 와봐.